나와 같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잖아. Won't you stay with me? What's the baby girl? 날 따라 배부리 파 wow. 그동안 자진했어 어색한 지금 우리도 그냥 I just wonder 이 모든 게 낯설어 네가 불편하지 않게 굴한적에 말 걸어 애교서 긴장하네 올라가는 분위기 때론 진지해도 내겐 가볍게만 들리지 웃기지 어느새 답인 wine and tea 속에 가득 채운 느낌 something was so lonely 내 맘을 넌 알잖아 하루 종일 기다려 원하잖아 불불어난 밀어 내려 강한 척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열이 나게 darling darling 그대도 나와 같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잖아 Won't you stay with me 내게로 와 입은 아니라 해도 눈은 날 원한다고 말했잖아 예전과 같이 밤가리 둘이서만 걸어 wow. 누가 봐도 원래 다 정했던 연인들처럼 wow. 사람들 많은 club hey. Did you maybe flirt huh? with me a little bit 나는 술에 취해 나는 너의 눈, 코에 몸에 취해 내 귀에 속삭이는 내 숨소리에 마비돼 자 이제 baby I will take you home 마지막으로 널 한 번만 더 쓰게 Let's go 가운데 이른 아침이었잖아 기억나네 손을 흔들었잖아 그날의 우리 모습은 너무나 완벽했지만 돌아서 나 혼자도 다시 falling falling 그대도 나와 같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잖아 Won't you stay with me 내게로 와 입은 아니라 해도 눈은 날 원한다고 말했잖아 아무런 말도 없이 널 이 순간 내 맘을 위해 오늘 밤이 지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돼 내게는 너뿐이야 사랑은 너 하나뿐이야 hey, 망설이지 말고 그저 이대로 stay with me For better, just stay with me forever. For worse or for better, just stay with me forever.